On my calm kire hayalcile ko ti Oh, my.

아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끗.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길.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퐁 퐁퐁 퐁퐁 듬뿍 듬뿍 듬뿍 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뻐꾹 새 숲에서 Thank you. 널